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많은데 왜 하필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노예를 태우나.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. 당신만을 사랑하고 괴로운